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1 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역학 시스템의 마지막 시간이자 문제풀이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학 시스템에 연관된 우리가 풀어내야 될 문제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같이 한번 구경하면서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4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었고요. 오늘은 124페이지의 5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중요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고 그림 간은 연직 아래로 떨어지는 사과 A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슝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나는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는 인공위성 B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이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그림이죠. 그래서 보기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A도 왜 밑으로 떨어져요? 위로 안 올라가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려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A 받고 있고 B도 얘가 중력의 영향이 없다면 그냥 이 접선 방향으로 탈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탈출하려고 하면 중력이 땡기고 탈출하려고 하면 중력이 땡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원모양으로 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니은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B의 운동, A의 운동 방향은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죠. 이렇게 연직 방향. 그리고 지금 운동도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 옳은 보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B의 운동 방향은 같으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어디죠?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이죠.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럼 B는 이 방향으로 움직여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지금 끌려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죠. 얘는 이거의 수직 방향으로 이 힘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쪽으로 접선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 일로 가다 보면 다시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렇게 궤도를 틀게 되는 거고 점점 이쪽 방향인데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보기에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B의 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 운동 방향을 계속 바꾸는 힘이 이 구심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 방향의 구심력에 해당하는 지구 중력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은 같지 않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꼭 같이 이제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의 방향대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이동 방향이 수직을 이루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제 딱 요게 딱 들어있는데 그걸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6번에 그림은 지구 표면에서의 운동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A, B, C 중에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일단 A,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질량이 클수록 크다. 그럼 이제 속도가 증가하는 그 경향성이 질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 중력 가속도는 다 똑같다. 질량이 뭐 1g이든 1kg이든 100kg이든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갖는다. 9.8m/s 제곱.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속 가해지는 게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 A는 전형적인 함정 보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가 없다. 질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그냥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 B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크기가 클수록 크다. 어때요? 이렇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은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힘의 크기가 크고 질량이 클수록 당기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질량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학생 B가 얘기하는 거는 옳은 내용이죠. 그럼 B의 얘기랑 A의 얘기가 헷갈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중력이라는 힘,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그 질량이 크게 크면 클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 B의 이 얘기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무게였잖아요. 그 무게는 질량이 클수록 그 무게도 크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움이 없을 텐데 도대체 중력 가속도는 왜 똑같은 거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동일한 힘을 얘한테 가했다. 이 힘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힘을 가했으니까 속력의 변화가 있겠죠. 처음에 정지에 있었다면 내가 힘을 가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더 빨라질 거예요. 그냥 이제 평면 위에다가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위로 들어 올리는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어떤 책상 위에 얹어져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었다. 그러면 얘는 똑같은 힘 F로 밀었을 때 1kg짜리 민 거랑 3kg짜리 민 거랑 뭐가 더 속력이 팍팍 변하겠어요? 더 가벼운 거를 밀었을 때 같은 힘이라면 얘가 더 빠르게 속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중력이라는 힘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밑으로 당기는 힘으로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두 물체가 있는데 중력이 이렇게 당기고 있다. 그런데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겠죠. 3배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런데 이 힘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질량이 큰 물체는 그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같은 크기의 힘으로 얘네 둘을 이제 그 힘을 가했을 때 얘가 더 속력이 빨리 변했던 이유는 뭐냐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력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네들의 질량에 비례해서 잡아당기는 힘, 중력의 크기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미 속력이 더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얘에 비해서 3배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3배의 힘으로 잡아당겨졌을 때 그냥 얘나 결국엔 속력의 변화량이 똑같아져요. 얘가 더 센 힘으로 잡아당긴 만큼 얘는 속력이 더 변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이 상쇄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 둘이 같은 만큼 속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속도를 갖는 거예요. 얘보다 더 무거운 거 와도 똑같습니다. 300kg짜리 등장해 얘가. 그러면 300kg이니까 얘에 비해서도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00배일 거예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니까. 하지만 더 훨씬 센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하더라도 300kg짜리의 속력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속력이 변하는 정도는 얘나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물론 다른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이제 심플하게 설명이 되지만 아직 우리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더 센 힘으로 당기는 건 맞지만 얘는 그 질량이 큰 만큼 더 잘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속력이 더 그만큼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기는 힘의 크기가 세지더라도 얘는 결국에는 변화량이 그 적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더 가벼운 거 당기는 거나 똑같은 속력의 변화량을 갖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C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기 저항이 없다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린 두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지금 여기에 질량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질량 얘기가 없어요. 높이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어떤 시간적인 개념은 들어가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면 지금 더 무겁고 가볍고 크게 어떤 질량이 크게 상관없이 동시에 도달한다. 왜? 어쨌든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면 같은 가속도를 가져서 빨라지는 속력의 변화량 자체가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량을 고려하지 않아도 맞는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B와 C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중력의 크기랑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아예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앞으로는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질량이 클수록 더 큰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지만 그래도 걔는 그만큼 더 속력이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아직도 모르겠어, 헷갈려, 그러면 그냥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영향을 받지만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과 전혀 상관없는 값이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제 적용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다 보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나다의 그림이 있어요. 가는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나는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물은 왜 위로 솟구치거나 직선으로 이렇게 수평방향으로 발사되지 않고 왜 아래로 떨어지는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어떤 그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에서 물체의 공통으로 작용하는 힘을 쓰라고 합니다. 뭐예요? 뭐죠? 바로 중력이죠. 중력. 셋 다 중력을 받아서 저렇게 운동하고 있다. 가와 다는 똑같이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나도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중요 표시 붙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그 사고 실험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구 주위에서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뉴턴이 높은 곳에서 대포를 발사하는 사고 실험을 했는데 그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어떤 물체를 옆으로 빠른 속도로 던졌을 때 지금 얘가 만약에 그 속력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조금 가다가 밑으로 흥 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쵸? 근데 그 속력을 빠르게 해주면 해줄수록 더 멀리 갈 거고요. 그래서 어떤 빠르기에 딱 도달하게 되면 얘가 가면서 포물선 운동으로 떨어지는 만큼, 근데 지구도 둥글어.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곡선을 이루게 되면서 얘가 떨어지는 만큼 지구도 둥글어. 그래서 계속 얘를 떨어지지 않고 지면과 만나지 않고 계속 돌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그런 사고 실험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보기의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인공위성이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원운동하는 것이 바로 이 실험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냐? 맞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정도 빠르기로 얘를 이렇게 출발시키면 그럼 얘가 우리 주변을 알아서 돌게 되겠네? 그게 이제 인공위성이 그래서 그 계산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투수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야구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다. 이건 뭐야? 물론 지금 이 투수가 던진 공이 사람의 힘으로 던졌는데 이렇게 지구를 돌 정도의 속력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 보면 그 속력이 조금 이제 어느 범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표면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투수가 던진 공도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땅바닥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이것도 중력을 받으니까 중력을 받아서 요만큼 떨어진 거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포탄의 크기가 클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떨어진 곳에 큰 피해를 준다.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포탄의 크기가 크면 아무래도 그 포탄의 질량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뭐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포탄이 커지면 질량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질량이 큰 걸 의미하고 있고 속력이 빨라. 그러면 속력이 빠르다. 그러면 이 둘의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질량이 크고 속력이 빠르면 운동량이 커요. 그럼 운동량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그 운동의 효과가 크다는 거고요.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그 물체가 정지하게 된다면 큰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만큼이 바로 충격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곳에 더 큰 피해, 충격량이 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이거는 중력에 의해서 지금 이런 궤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랑은 약간 맥락이 떨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배운 내용 중에 하나지만 지금 이 맥락에선 이 사고 실험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아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문제. 자, 이런 거 이제 연습 잘 해야 되죠. 계산 문제. 자, 그래서 지금 9번도 중요 표시가 붙어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겁을 먹는 유형이 이런 거기 때문에 별표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림 가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가는 정지해 있고요. 지금 현재 정지해 있어. 그리고 질량이 5kg인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대요. 정지해 있었는데 걔한테 F의 힘으로 이렇게 이제 가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힘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를 보면 저 물체에 힘을 어떻게 줬는지를 알 수 있는데 보니까 시간이 처음부터 몇 뉴턴으로 10뉴턴의 힘을 가했어요. 저 물체에. 그 상태로 1초, 2초가 지났습니다. 똑같이 10뉴턴이란 힘으로 이쪽으로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당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쪽에 이제 밀었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밀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2초 동안은 똑같이 10뉴턴의 힘을 줬는데 그 다음 1초 동안은 어떻게 됐어요? 힘의 크기가 변했습니다. 힘을 점점 세게 주더니 1초 지났을 때는 20뉴턴의 힘이 돼 있었어. 그래서 10뉴턴으로 시작해서 1초 동안 점점 세게 줘가지고 20뉴턴이 될 때까지 이제 그 힘이 더 커졌다. 사실은 그 이후에도 힘을 점점 더 가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만큼 계속 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 기울기를 보여주는 직선 형태의 그래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뭐를 물어볼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보기 기억에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4m/s이다. 자, 이거 어떻게 돼요? 2초일 때 물체의 속력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속도를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거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시간을 알고요. 그 다음에 가한 힘의 크기를 알아. 이거 두 개로 계산되는 어떤 값이 뭐가 있었지? 바로 충격량이 있었습니다. 충격량이 뭐예요?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그 힘을 가한 시간에다가 그 힘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는 값이었어요. 이 단위에 맞춰가지고 순서를 바꿔볼게요. 어떤 힘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가했느냐 둘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값이 충격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힘을 가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충격량은 커지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시간의 단위가 초, 세크 단위니까 이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요렇게 NS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충격량이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충격량은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그럼 일단 충격량 먼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충격량은 그 힘의 크기가 있고 그 힘이 가해진 시간을 두 개 곱해주면 돼요. 사실 이 아래쪽에 이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20만큼의 충격량이 발생했어요. 그죠? 2초 동안에. 그러면 이 동안에 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20이란 얘기예요. 2초 동안 충격량이 20이었다. 그러면 2초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량도 20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운동량 얼마였을까? 처음에 운동량.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질량에다가 그 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질량은 5kg인데 처음에 멈춰 있었거든요? 속도가 0이야.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은 0이었죠. 0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중 2초 지난 다음에 2초 후 운동량 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2초 후 운동량은 얼마여야 돼? 일단 값은 20이어야 돼요. 왜? 처음에 0이었는데 2초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20이어야 돼요. 그럼 나중 운동량 2초일 때 2초인 상황에서 운동량이 20이어야 0에서 20만큼 변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때 운동량은 20이어야만 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20인 거를 충격량 20인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질량에다가 속도 곱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야 20이 나오겠어요? 4m/s라는 값을 곱해줬을 때 운동량이 20이 나오겠죠. 그러면 2초일 때 속력은 4m/s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충격량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냐면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외에는 지금 배운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저 그래프로. 근데 우리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20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처음에 운동량이 속력이 없으니까 0이었어. 그러면 변화량이 20만큼 나오려면 나중에 입초인 시점에 운동량이 20이어야 0에서 20만큼 변했다 할 수 있다. 그럼 얘가 20의 운동량을 가지려면 속력이 4m per sec여야만 한다. 운동량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4m per sec이다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0초부터 3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는요,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서 2초까지는 이 면적이 20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거 계산해보면 1에 10 더 그 곱한 게 지금 아랫부분 요 사각형만 해서 10이고 그 위에 요 삼각형 계산하면 요거는 5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2초부터 3초 사이는 15가 되죠. 15 요만큼. 0부터 2초 사이는 20의 충격량. 그 다음에 2에서 3 사이는 요 두 개 더하면 15의 충격량. 그러면 0에서 3초까지 물체가 받은 총 충격량의 크기는 이 밑에 면적 다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35 N세크가 된다. 그래서 니은 맞죠. 니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물체가 0초부터 2초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초부터 3초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냐? 지금 0초부터 2초까지 20 받았어요.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 15 받았죠. 그래서 그 2초까지가 더 큽니다. 값이. 그래서 그냥 이거 면적 계산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이 5번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속력 계산하는 과정을 아예 머릿속으로 못 떠올린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표를 한번 보고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이해됐어 그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또 나와도 여러분 못 풉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써준 거 싹 지우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다시 맨 상태에서 만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었었더라? 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아 이거 나 풀어봤는데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그림 가는 운동하던 물체 A가 쿠션과 충돌을 했대요. 그래서 정지했답니다. 정지. 그럼 나중 운동량은 0이겠네. 속도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충돌해서 정지하는 것을. 그 다음에 나는 A가 쿠션과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쿠션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 이 아랫부분의 넓이란 얘기죠. 요 면적. 그거는 S래요. 그 S가 우리는 뭐라는 걸 알고 있어?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충격량의 크기는 뭐와 같다? 저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양의 변화량과 같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쓰는 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 S는 힘 시간 그래프, 힘의 크기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밑에 이 그래프 아래 부분의 면적이 충격량이고 그 충격량은 다른 말로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 뭐 충격량을 위주로 써주면 되는데요.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서술형입니다. 지금 보면은 차가 나왔는데요. 가 그림 먼저 볼게요. A라는 차는 질량이 4m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V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차는 그 질량이 M이에요. 얘보다 4분의 1이죠. 질량이. 근데 속도는 2배 E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저 차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이 벽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벽과 부딪히면서 충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이 이렇게 더 짧은 게 있고 더 긴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지할 때까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P가 Q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빗금친 넓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빗금친 넓이보다 더 크다는 거죠. P의 요 면적이 더 크다. 그럼 이건 뭐예요? 얘의 충격량이 더 크다. 더 크다. 그 다음에 충격량이 더 크다는 건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더 크다. 량이 더 크다. 그래서 둘 중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큰게 피의 그래프의 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은 둘다 얼마예요? 둘다 정지했다 그랬거든요. 정지. 벽에 들이받고 정지했다 그랬어요. 그럼 나중 운동량은 둘다 0이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더 크면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 운동량은 얼마?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럼 두개 곱해주면 4mv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4mv. 자,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면 두개 곱해주면 2mv. a가 두 배만큼 처음에 운동량이 더 크죠? 근데 둘이 나중에 운동량은 똑같이 정지해서 0으로 갔죠? 그러면 그 차이는 a는 4mv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2MV만큼. 근데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요 정도. 이제 감소했다. 이렇게 감소했다. 하지만 그 크기를 놓고 보면 얘가 더큰 값을 갖고 있죠. 더 많이 변했어. 그러면 충격량도 A 쪽에서 더 많아야 되겠죠. 그쵸? 그 크기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P가 A의 그래프가 됩니다. A 자동차의 그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면 P의 그래프처럼 될 거고, B의 같은 값을 나타내 보면 Q의 그래프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거는 P와 Q는 A, B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P와 Q의 그래프는 각각 A의 힘의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일지, B의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일지를 쓰고 그 까닭을 함께 서술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모범 답안을 먼저 보자면요. A와 B가 정지할 때까지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각각 4MV, 2MV이므로, 제가 4MV, 밑에가 2MV죠? 그러므로 충격량은 A가 B보다 크다.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A가 더 크니까. 그래서 P는 A의 그래프이고, Q는 B의 그래프이다.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우리의 모험 답안이고, 사실 이 정도 써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서술형 답안을 쓸 때는 좀 요렇게 디테일하게 쓰라고 훈련을 시키는 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읽더라도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써준 그 답변이 제일 좋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꼭두 갈씩으로 좀 써라. 그래서 P는 A의 힘 시간 그래프이고 B는 Q는 B의 힘 시간 그래프에 해당한다. 먼저 써놓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각각 4MV, 2MV이다. 그런데 최종 운동량이 둘다 0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A가 B보다 크다. 그쵸?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따라서 충격량 크기도 A가 B보다 크다. 그런데 이 나의 그래프에서 P의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Q의 아랫부분의 면적보다 크다고 했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충격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랫부분 면적이 P가 Q보다 크다면 충격량도 P가 Q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충격량도 P가 Q보다 크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과정에 의해서 P가 A의 그래프, Q가 B의 그래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까지 비교해주고 운동량 변화량이 곧 충격량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아랫부분의 면적도 충격량이기 때문에 아랫부분의 면적이 더큰 쪽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큰 쪽, 과 매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조금 더 명확한 흐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적기에는 굉장히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는데 그 길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선생님 기준으로 좋은 답변을 적기에는 굉장히 좀 답안의 사이즈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항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간략하게 예쁘게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이 모범 답안이 되겠죠. 조금 여러분들이 길게 잘 서술하는 그 연습도 좀 계속 해 나가야 그런 좋은 답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은 어떤 또 그래프 나왔죠? 그래프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집중을 잘 해봐야 되겠는데 대표 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질량이 4kg인 물체가 있대요. 질량이 일단 제시가 됐습니다. 이 4kg인 물체가 직선 위에서 운동할 때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생각보다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림이 잘 그려지거든. 자, 그럼 일단 0초에는 속력이 0이었습니다. 그럼 이 물체는 처음에는 멈춰 있었다. 처음에 멈춰 있었는데 2초 동안 계속 어떻게 됐어? 속력이 점점 빨라졌죠. 똑같은 만큼씩 계속 똑같이 빨라져가지고 2초 지나니까 속력이 4m/s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5초 동안은 그 4m/s의 속력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를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등속 운동이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지금 직선 운동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 구간에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다른 힘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기 움직이던 그 속도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관성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7초의 시점이 됐을 때 점점 어떻게 돼요? 속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만큼 계속. 그래서 같은 정도로 계속 떨어져서 결국에는 9초가 됐을 때 다시 어때요? 멈추는 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어떤 운동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속력이 변합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만큼, 같은 기울기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변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초부터 9초까지는 어떤 운동이에요? 얘도 일정하게 변하고 있죠. 그럼 얘는 등감속도 운동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일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크기만큼 계속 같은 정도로 속도가 변화하고 있는 운동이다 해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때는 힘이 주어져야 돼요. 얘도 힘이 주어져야 돼. 알짜 힘이 0이어서는 절대 이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없어요. 힘이 주어지는데 그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간 동안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계속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만큼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0초부터 2초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그렇죠? 속력의 변화량이 계속 같으니까.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5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자, 여기서 5초? 5초요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나 모르겠는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여기 있어. 그래프에 있어. 일단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속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 질량 알아 몰라. 문제에서 줬어. 써줬어. 4kg이래. 4kg. 아이고, 4kg이다. 그럼 여기서의 속도 알 수 있나요? 여기 속력으로 돼 있지만 어차피 직선 운동이니까. 그러면 5초일 때 속력 그래프에 써줬네. 얼마? 4m/s래. 4m/s.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곱셈 해주면 되죠. 16kg/s 이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16kg/s이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 안에서 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질량 써줬어요. 속도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그거 읽어서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물체가 충격을 받는 구간은 가다 구간이다. 충격을 받는다는 거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충격은 충격은 힘이 작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거의 식이 어떻게 됐어? 충격량식은 힘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가해졌는가. F 델타 T였죠. 그래서 힘이 가해진 시간을 곱해주면 충격량이 나오는 거였으니까 충격을 받는 구간은 힘이 가해진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이 가해진 구간 0에서 2, 그 다음에 7에서 9. 가다 구간이죠. 나 구간 빼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는 문제.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그래프 중에서 속력 시간 그래프가 그래도 풀기 쉬운 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공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속력 시간 그래프 나오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등가속도 시간 그래프라든지 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속력 시간은 쉬운 편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충격량에 대한 탐구 활동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빨대 끝에 구슬을 넣었대요. 지금 구슬이 여기 끝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구슬 넣고 세게 불어가지고 구슬이 앞으로 날아간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구슬을 여기 입 근처에다가 놔요. 그리고 같은 세기로 붑니다. 그리고 얘가 날아간 거리를 측정해요. 어떤 게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아요? 이 나의 경우에 더 멀리 날아가요. 왜일까? 요거 바로 앞에 있을 때는 내가 불자마자 내가 부는 힘이 요만큼, 요만큼 거리만 받고 바로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사실 이것도 선생님이 굉장히 후하게 그린 건데 휙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나의 상황에서는 이 길이만큼 계속 내가 부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작용하는 동안 어때? 점점 계속 빨라지겠죠. 계속 빨라져.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어떤 가속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옆으로 더 많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수평 방향으로 가해진 속력이 빨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쪽이 더 멀리 날아간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옳은 설명 한번 골라볼게요. 보기 기억에 구슬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나가 더 커야 되죠. 왜?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더 크니까. 여기서 힘이 더 오래 가해졌잖아요. 가해진 시간이 길잖아요. 더 오래 그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전체 충격량의 크기는 나에서 커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구슬이 더 멀리 날아간다. 그렇죠. 더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받았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도 더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구슬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 시간이 길수록 크다. 자, 그래서 힘의 크기가 일정하대요.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힘 곱하기 걔가 힘을 받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돌 시간이 길수록 이 곱은 커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식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난으로 친구한테 이렇게 그 마취총 쏘는 이 신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마취총 그냥 이렇게 안 쏘고 이렇게 안 쓰고 꼭 이렇게 보통 두 손을 하는 이유가 이만큼의 어떤 이만큼 힘을 가하는 시간을 받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체득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질량이 0.2kg인 공을 20m/s의 속력으로 벽에 수직으로 던졌대요. 이 값들은 다 여기 있죠. 다 그 그림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냥 이제 보겠습니다. 0.2kg인데 처음에 20m/s의 속력으로 던져졌어. 그래서 벽에 맞고 얘가 다시 튀어서 나왔는데 반대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라. 충격량의 크기가 몇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지 인지를 구하래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 운동량, 처음에 운동량 얼마예요? 운동량 P는 MV니까 얘네 둘이 곱해주면 되겠죠. 질량과 속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4가 나오죠. 4. 4kg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최초의 운동량. 처음의 운동량이에요. 처음. 자, 그 다음에 얘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올 때 질량 변했을까? 질량 그대로겠죠. 아무리 벽에 부딪혀서 나와도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부딪혀서 나올 때 속력이 10m 퍼 세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 얼마야? 질량 곱하기 속력이죠. 똑같이. 근데 0.2에다가 10을 곱해주면 일단 값은 2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나와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는다면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운동량이 마이너스라고 봐야 돼요. 얘는 이쪽으로 4kg 미터 퍼 세크로 운동량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4만큼 변한 게 아니고 아니면 얘네 둘의 차이 4와 2의 차이만큼 2만큼 변한 게 아니고 얘는 4만큼 변해서 제로가 됐다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4만큼 변하고 2만큼 또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6입니다. 6. 그래서 충격량도 6이에요. 6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충격량에 다니는 선생님이 뉴턴이랑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배우면 뉴턴을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F는 ma라는 공식에 의해서 이게 지금 힘의 크기니까 그러면 질량이 지금 킬로그램 단위고 가속도의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에다가 가속도의 식은 미터 퍼 세크 제곱 요 정도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시간을 곱한 거잖아요. 시간을 곱해주면 얘가 이제 약분이 되면서 요거랑 똑같아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고 그 숫자도 같지만 이것도 이제 변환해서 쓸 수가 있는 거다. 단위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단위를 쓴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도 무방하다.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변화량이 4 빼기 2 해서 2가 아니고 4만큼 변하고 2만큼 또 변했다 해서 6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쉬운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안전장치의 원리 두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있었어요? 아부지가 안전띠 매주면서 했잖아요. 안전벨트와 에어백은 원리가 다르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관성에 의해서 물체가 튀어나가서 다른 곳에 충돌을 일으키는 걸 방지하거나 아니면 대체로는 이 뒷부분이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원리. 이 두 가지다. 관성에 의해서 나가는 걸 방지하거나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을 길게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요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문항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16번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격량이 같아도 충격량이 보통 같죠. 보통 충돌하면 마지막에는 멈춘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충격량이 같은 경우에도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 원리를 이용한 것 중에 나머지는 다 이 원리를 이용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그 원리가 이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예요? 뭔가 푹신푹신 쿠션감이 있는 거는 모두 그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건데 안전띠만 관성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이 요 원리를 이용하지 않은 그 유일한 사례 이 중에서는 그걸로 볼 수 있다. 답은 1번입니다. 안전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중요 표시 붙었죠. 지금 에어백과 범퍼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보기 기억에 충돌할 때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준다. 그렇죠? 붕 이렇게 파묻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서 충격력은 작게 한다. 하지만 니은을 조심해야 된다. 충돌할 때 범퍼는 자동차가 받는 충격량을 줄여준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충격량은 동일하다. 충격량은 동일한데 이 충격량을 구성하는 시간과 힘의 곱으로 나타내는 이 충격량 중에 시간을 늘려주면서 힘을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다. 그래서 충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충격량은 동일하더라도 그 힘을 줄여주는 그런 원리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요. 디귿, 충돌 시 에어백은 탑승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고 범퍼는 자동차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준다. 지금 에어백이 터지면 탑승자가 이 충돌한 시간을 늘려주죠. 그러면 받는 힘의 크기는 줄여주는 거고 범퍼도 얘가 찌그러지면서 시간을 늘려주죠. 그러면 받는 힘의 크기는 줄여주는 거고 하지만 뭐 이 자동차가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면 이 안에 탑승자가 받는 힘의 크기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 진술 자체는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기역 ㄷ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서술형 문항인데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뭐 훈련 중이라고 합시다. 어떤 비상 재난 대응 훈련 중에 이렇게 밑에 떨어지는 연습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안전매트에 떨어지면 안전한 까닭을 충돌 시간과 관련지어서 서술해봐라. 지금 이것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걸 한번 서술을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전매트에 떨어지면 뭐를?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므로 사람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 다른 말로 충격력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주의해야 될 게 충돌 시간과 관련 지어 얘기하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충돌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야구장이나 아이스하키장의 펜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펜스는 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야구장에서도 이렇게 공 받으면서 부딪힐 일이 많지만 아이스하키도 서로 막 공을 물면서 가다 보면 이렇게 쿵쿵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다치지 말라고 펜스를 이렇게 두툼한 걸 해놓는다. 자, 그랬을 때 경기장의 푹신한 펜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다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선수가 달려오다 충돌할 때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준다. 그쵸? 평균 힘의 크기 아니면 다른 말로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서 덜 충격을 덜 느끼게 해준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선수가 달려오다 충돌할 때 충격량의 크기를 줄여준다. 이거 이제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입력이 됐어야 돼요. 충격량을 줄이는 게 아니야. 충격량은 동일할 건데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는 걸 잘 입력을 해두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학습했을 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충격량, 운동량 이런 거 처음에 배웠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지금 충격량의 크기는 일정한 건데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받는 평균 힘, 다른 말로 충격력을 줄이는 원리입니다를 정말 못이 박히게 들었죠. 선생님한테 최소 20번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력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저건 이렇게 의미가 다르구나. 저런 어떤 함정 보기들이 많이 나오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 시험이나 내신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면 일단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가능하면 많이, 정말 많이 풀어봐야 그것이 진짜 어느 부분에서 나의 지식의 구멍이 뚫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강좌가 굉장히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듣는 친구들이 나중에 나 정말 잘해봐야지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좀 조언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ㄷ. 선수가 달려오다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짧게 해줘요. 충돌 시간을 짧게 하면 더 헉 이렇게 아플 텐데.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보면은 자전거 헬멧 착용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 내용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과 같은 안전장치를 착용을 꼭 해야 한다. 헬멧은 머리가 바닥과 충돌할 때 머리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A, B, C가 얘기를 할 텐데 맞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골라주면 돼요. 학생 A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멧을 착용하면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이 짧아져. 짧아지면 안 돼요. 길게 해줘야 돼요. 폭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길어져야 맞으니까 그러려고 쓰는 게 헬멧이죠. 학생 A는 잘못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B. 헬멧을 착용하면 충돌할 때 머리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가 줄어드나요? 충격량의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충격력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꼭 기억해야 돼요. 학생 B도 잘못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C. 헬멧이 머리를 보호해주는 원리는 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원리랑 같다. 그렇죠. 둘 다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면서 그 충돌하는 그 힘, 충격력, 평균 힘은 줄이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같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C만 제대로 된 얘기를 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역학 시스템 파트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박수! 쉬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잘했고요. 이제 우리에게 통합과학 1에서는 딱 한 파트의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마지막 파트니까 잘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생명 시스템을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같이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파트의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